بَرَاءَةٌ مِّنَ اللَّهِ وَرَسُولِهِ إِلَى الَّذِينَ عَاهَدتُّم مِّنَ الْمُشْرِكِينَ فَسِيحُوا فِي الْأَرْضِ أَرْبَعَةَ أَشْهُرٍ وَاعْلَمُوا أَنَّكُمْ غير معجز الله وأن الله مخزي الكافرين وأذان من الله ورسوله إلى الناس يوم الحج الأكبر أن الله بريء من المشركين ورسوله فإن تبتم فهو خير لكم وإن توليتم فاعلموا أنكم غير معجز الله وبشر الذين كفروا بعذاب أليم. 이것은 너희가 불신자들과 맺은 계약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의 면책 선언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지 위를 4개월 동안만 여행하여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당황케 하심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 백성에게 발표가 있었으니 대순례 날이었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너희가 거역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좌절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만이 있을 것이라. إلا الذين عاهدتم من المشركين ثم لم ينقصوكم شيئا ولم يظاهروا عليكم أحدا فأتموا إليهم عهدهم إلى مدتهم إن الله يحب المتقين فإذا انسلخ الأشهر الحرم فاقتلوا المشركين حيث وجدتموهم وخذوهم واحصروهم واقعدوا لهم كل مرصد فإن تابوا وأقا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فخلوا سبيلهم إِنَّ اللَّهَ غَفُورٌ رَّحِيمٌ 그러나 너희와 조약을 맺은 불신자들이 너희와 맺은 조약을 조금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적을 지원하지 아니한 그들은 제외이니 그들과 기간 만료까지 조약을 이행하라.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وَإِنْ أَحَدٌ مِّنَ الْمُشْرِكِينَ اسْتَجَارَكَ فَأَجِرْهُ حَتَّى يَسْمَعَ كَلَامَ اللَّهِ ثُمَّ أَبْلِغْهُ مَأْمَنَهُ ذَلِكَ بِأَنَّهُمْ قَوْمٌ لَا يَعْلَمُونَ كيف يكون للمشركين عهد عند الله وعند رسوله إلا الذين عاهدتم عند المسجد الحرام فما استقاموا لكم فاستقيموا لهم إِنَّ اللَّهَ يُحِبُّ الْمُتَّقِينَ

تتركوا ولما يعلم الله الذين جاهدوا منكم ولم يتخذوا من دون الله ولا رسوله ولا المؤمنين وليجة والله خبير بما تعملون 너희 중에 성전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와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채 외면당하리라 생각했느뇨.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ما كان للمشركين أن يعمروا مساجد الله شاهدين على أنفسهم بالكفر أولئك حبطت أعمالهم وفي النار هم خالدون إنما يعمر مساجد الله من آ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أقام الصلاة وآتى الزكاة ولم يخش إلا الله فعسى أولئك أن يكونوا من المهتدين 스스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원들을 방문할 권한이 없나니 곧 그들의 일이 헛되어 그들은 불지옥에서 영생하리라. 실로 하나님의 사원을 방문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거늘 그들은 인도받는 자 가운데에 있게 되리라. أجعلتم سقاية الحاج وعمارة المسجد الحرام كمن آمن بالله واليوم الآخر وجاهد في سبيل الله لا يستوون عند الله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الذين آمنوا وهاجروا وجاهدوا في سبيل الله بأموالهم وأنفسهم أعظم درجة عند الله وأولئك هم الفائزون يبشرهم ربهم برحمة منه ورضوان وجنات لهم فيها نعيم مقيم خالدين فيها أبدا إن الله عنده أجر عظيم 너희가 순례자의 갈증을 시켜주며 하람 사원을 유지하였다 하여 하나님과 내세를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하는 자와 같다 생각하느뇨.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심이라. 믿음을 갖고 이주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으니 그들이 승리한 자들이라.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리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ا تتخذوا آباءكم وإخوانكم أولياء إن استحبوا الكفر على الإيمان ومن يتولهم منكم فأولئك هم الظالمون قل إن كان آباؤكم وأبناؤكم وإخوانكم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وقالت اليهود عزير ابن الله وقالت النصارى المسيح ابن الله ذلك قولهم بأفواههم يضاهئون قول الذين كفروا من قبل قاتلهم الله أنى يؤفكون اتخذوا أحبارهم ورهبانهم أربابا من دون الله والمسيح ابن مريم وما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إلها واحدا لا إله إلا هو سبحانه عما يشركون يريدون أن يطفئوا نور الله بأفواههم ويأبى الله إلا أن يتم نوره ولو كره الكافرون 유대인이 이르길 에즈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이라. 이는 이전에 불신하는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사 그들은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더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아흐바르와 루후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들이 더불어 섬기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광명을 그들의 입으로 꾸려 하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고 그 빛을 완전케 하시니 불신자들이 증오하더라. هو الذي أرسل رسوله بالهدى ودين الحق ليظهره على الدين كله ولو كره المشركو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ن كثيرا من الأحبار والرهبان ليأكلون أموال الناس بالباطل ويصدون عن سبيل الله والذين يكنزون الذهب والفضة ولا ينفقونها في سبيل الله فبشرهم بعذاب أليم 그분이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것을 모든 종교 위에 있도록 하셨으니 불신자들이 또한 증오하더라. 믿는 자들이여 많은 아흐바르와 루후반들이 부정으로 사람의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길에 있는 이들을 방해하도다. 또한 금과 은을 저장하여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치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 يوم يحمى عليها في نار جهنم فتكوى بها جباههم وجنوبهم وظهورهم هذا ما كنزتم لأنفسكم فذوقوا ما كنتم تكنزون إن عدة الشهور عند الله 12 شهرا في كتاب الله يوم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منها أربعة حرم ذلك الدين القيم فلا تظلموا فيهن أنفسكم وقاتلوا المشركين كافة كما يقاتلونكم كافة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مع المتقين إنما النسيء زيادة في الكفر يضل به الذين كفروا يحلونه عاما ويحرمونه

하나님의 보다 큰 기쁨이 있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야 아유한 نبي جاهد الكفار والمنافقين واغلظ عليهم ومأواهم جهنم وبئس المصير يحلفون بالله ما قالوا ولقد قالوا كلمة الكفر وكفروا بعد إسلامهم وهموا بما لم ينالوا وَمَا نَقَمُوا إِلَّا أَنْ أَغْنَاهُمُ اللَّهُ وَرَسُولُهُ مِنْ فَضْلِهِ فَإِنْ يَتُوبُوا يَكُ خَيْرًا لَهُمْ وَإِنْ يَتَوَلَّوْا يُعَذِّبُهُمُ اللَّهُ عَذَابًا أَلِيمًا فِي الدُّنْيَا وَالْآخِرَةِ وَمَا لَهُمْ فِي الْأَرْضِ مِنْ وَلِيٍّ وَلَا نَصِيرٍ 예언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성전하며 그들에게 대항하라. 지옥이 그들의 안식처이며 종말이 저주스러우리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맹세하나 이미 불신의 말을 하였으며 이슬람에 귀한 후에도 불신하였고 그들이 실현할 수 없는 음모를 꾸미었으며 하나님과 선지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여한 것을 증오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복이 되리요. 그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리니 현세와 내세에서 고통스러운 것이라. 또한 지상에서 그들에게는 보호자나 구원자도 없노라. من عاهد الله لئن آتانا من فضله لنصدقن ولنكونن من الصالحين فلما آتاهم من فضله بخلوا به وتولوا وهم معرضون فأعقبهم نفاقا في قلوبهم إلى يوم يلقونه بما أخلفوا الله ما وعدوه وبما كانوا يكذبون ألم يعلموا أن الله يعلم سرهم ونجواهم وأن الله علام الغيوب الذين يلمزون المتطوعين من المؤمنين في الصدقات والذين لا يجدون إلا جهدهم فيسخرون منهم سخر الله منهم ولهم عذاب أليم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슬람세를 바치고 참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약한 무리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게을리하고 등을 돌리며 거절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이 약속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였으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증을 하게끔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감추는 그들의 마음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믿는 자 가운데 자선을 베푸는 자선가와 노동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보내는 위선자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사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으리라. استغفر لهم أو لا تستغفر لهم إن تستغفر لهم سبعين مرة فلن يغفر الله لهم ذلك بأنهم كفروا بالله ورسوله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فاسقين فرح المخلفون بمقعدهم خلاف رسول الله وكرهوا أن

그리고 신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의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의 거주자가 됨이 분명한 후에는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와 믿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함이라. وما كان استغفار إبراهيم لأبيه إلا عن موعدة وعدها إياه فلما تبين له أنه عدو لله تبرأ منه إن إبراهيم لأواه حليم وَمَا كَانَ اللَّهُ لِيُضِلَّ قَوْمًا بَعْدَ إِذْ هَدَاهُمْ حَتَّى يُبَيِّنَ لَهُمْ مَا يَتَّقُونَ إِنَّ ا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إِنَّ اللَّهَ لَهُ مُلْكُ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يُحْيِي وَيُمِيتُ وَمَا لَكُمْ مِنْ دُونِ اللَّهِ مِنْ وَلِيٍّ وَلَا نَصِيرٍ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기원했으나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역하고 있음이 분명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의절했으니 실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온순하여 슬픔을 억제하였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후에는 방황케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멀리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실로 천지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또 앗아가시니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도 원조자도 없노라. لقد تاب الله على النبي والمهاجرين والأنصار الذين اتبعوه في ساعة العسرة من بعد ما كاد يزيغ قلوب فريق منهم ثم تاب عليهم إنه بهم رؤوف رحيم وعلى الثلاثة الذين خلفوا حتى إذا ضاقت عليهم الأرض بما رحبت وضاقت عليهم أنفسهم وظنوا أن لا ملجأ من الله إلا إليه ثم تاب عليهم ليتوبوا إن الله هو التواب الرحيم 예언자와 무하지린과 고난의 시기에 그를 따랐던 안사리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셨도다. 그들 가운데 무리의 마음들이 이탈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실로 그분은 그들을 위한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심이라. 역시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도 관용이 베풀어졌더라. 이때는 널따란 지구가 그들을 압박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도 고충스러웠으니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음이라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도다.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وكونوا مع الصادقين ما كان لأهل المدينة ومن حولهم من الأعراب أن يتخلفوا عن رسول الله ولا يرغبوا بأنفسهم عن نفسه ذلك بأنهم لا يصيبهم ظمأ ولا نصب ولا مخمصة في سبيل الله ولا يطؤون موطئا يغيظ الكفار ولا ينالون من عدو نيلا إلا كتب لهم به عمل صالح إن الله لا يضيع أجر المحسنين.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정직한 자들과 함께하라. 메디나 주민들과 그들 주변의 아람 유목민들이 선지자의 따름을 거절하고 그분보다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삶을 선택함은 옳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갈증도 피곤함도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불신자들을 성내게 하는 길도 걸어보지 아니했으며 적으로부터 어떤 손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보상이 헛되이 되도록 두지 아니하노라. ولا ينفقون نفقة صغيرة ولا كبيرة ولا يقطعون واديا إلا كتب لهم ليجزيهم الله أحسن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وما كان المؤمنون لينفروا كافة فلولا نفر من كل فرقة منهم طائفة ليتفقهوا في الدين ولينذروا قومهم إذا رجعوا إليهم لعلهم يحذرون. 그들은 자선도 하지 아니했으며 적던 크던 그들이 바친 자선과 계곡을 가로질렀던 일들이 그들을 위해 기록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였던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니라. 신앙인 모두가 전투에 나가서는 아니 되나니, 그들 가운데 일부만 출전하고 일부는 남아 신앙과 학업에 열중케 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 백성에게 충고하며 그들 스스로 경각토록 하라 하였느니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قاتلوا الذين يلونكم من الكفار وليجدوا فيكم غلظة واعلموا أن الله مع المتقين وإذا ما أنزلت سورة فمنهم من يقول أيكم زادته هذه إيمانا فأما الذين آمنوا فزادتهم إيمانا وهم يستبشرون وأما الذين في قلوبهم مرض فزادتهم رجساً إلى رجسهم وماتوا وهم كافرون. 믿는 자들이여, 너희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투쟁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엄함을 알게 하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말하길, 너희 가운데 누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더하여 졌느냐라고 말하였으나,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 기쁨을 누렸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병든 자들은 불결함을 더하니 그들은 불신으로 멸망할 것이라. أولا يرون أنهم يفتنون في كل عام مرة أو مرتين ثم لا يتوبون ولا هم يذكرون وإذا ما أنزلت سورة نظر بعضهم إلى بعض هل يراكم من من أحد ثم انصرفوا صرف الله قلوبهم بأنهم قوم لا يفقهون لقد جاءكم رسول من أنفسكم عزيز عليه ما عنتم حريص عليكم بالمؤمنين رؤوف رحيم فإن تولوا فقل حسبي الله لا إله إلا هو عليه توكلت وهو رب العرش العظيم 그들은 그들이 매년 한두 번 시험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도 아니하고 주의도 아니하더라. 말씀이 계시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쳐다보며 말하길 누가 너희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라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사갔으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오셨으니 너희가 멸망함은 그분에게 슬픔이라. 그분은 항상 너희를 염려하시어 믿는 신도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선다면 일러 가로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나는 가장 높은 권자에 계시는 그분에게 의탁함이라.